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괴뢰 호전광들이 10월 초부터 미국 알래스카에서 감행될 대규모 공중전쟁 연습인 레드 플래그 합동군사 연습에 참가할 것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괴뢰 호전광들은 미 공군과 함께 각종 전투기들과 수송기들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서 우리의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들을 벌여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의 공군 무력을 몽골리에서 제압하거나 지상군을 공중화력으로 지원하는 훈련 등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괴뢰 공군은 9월 28일 전투기들과 수송기를 현지로 출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